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또 한 주가 지나갑니다. 복잡한 생각의 짐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면서 정오에 만나요 시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듣고 선우영식 목사님 모시고 건강상담 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재밌게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우리 사모님도 오시고 사모님 건강하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오늘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건강 상담해 주시나요? 네. 지난번에 호르몬 그건 조금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조금씩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한번 주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호르몬 기관들을 여러 군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큰 기관으로서 이제 뇌하수체 기관, 피튜트리 글랜드라고 우리 뇌의 제일 앞에 있는 부분 이쪽 저게 포도할 만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뇌의 한 앞에 이제 튀어나온 포도할 만한 포도성에 만한 것이 있어서 앞으로도 뭐 있고 뒤로도 있고 예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제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좀 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뇌하수체 호르몬에는 그 안에서 앞에 부분에는 앞에 다섯 개 호르몬이 나오고 네. 뒤에는 또 두 개 호르몬이 나오고 이렇게 네. 해서 네. 조그만 포도성이 없지만은 많은 호르몬이 나와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뇌하수체 그 글랜드 그 선은 어떤 그 안에서 어떤 것도 있는 거는 이제 뭐 지난번에 말씀하신 갑상선 호르몬, 부갑상선 호르몬, 또 부신 콧바지 옆에 있는 부신선이 있고 또 뭐 또 생식선 뭐 네. 이런 거 다 있어요. 네.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뇌하수체에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갑상선 하면 저기 뇌하수체에서 갑상선에다가 한 번 또 갑상선도 이 안에 글랜드거든요. 뇌하수체도 네. 글랜드고. 네.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에 있는 큰 기관에서 아래 하부에 있는 글랜드에다 명령을 내리면 이 갑상선은 또 그 저기 그 스몰 인테스틴 작은 장자나 다른 기관에다가 또 명령을 내려서 아이다를 뭐 업테이커 막 끌어당긴다든가 이렇게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이 뇌하수체 저기 기관이 있고 또 갑상선 기관이 있고 갑상선 기관은 다시 또 명령을 받아서 직접 장기에다가 제일 직접 역할을 해요. 네.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고나들 이 생식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생식선. 네. 그러니까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호르몬도 나오고 또 뇌하수체에서 생식선 세포도 나와요. 그런데 네. 생식성 세포는 또 어떤 그 호르몬 기관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직접 여자의 오발이라든가 남자의 테스티스가 직접 그 타겟 오관으로 직접 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도 좀 복잡하게 이중으로 네. 또 호르몬 기관에서 다시 호르몬 기관에다 명령을 내리고 또 그 호르몬 기관이 영향을 받아서 타깃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는 이 고나드 같은 경우 생식선 세포는 뇌하수체에서 중간에 어떤 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타깃으로 고환이나 오버리다가 직접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하여간에 그런 그 시스템으로 좀 복잡합니다. 이 호르몬 기관이 예, 그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해두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피부 느껴지는 뭐가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좋겠어요. 네. 제일 처음에 그 앞에 있는 뇌하수체 있는 앞에 있는 것이 어떤 걸 하냐 그로스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성장 호르몬. 네, 성장 호르몬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롱본 긴 뼈 다리나 네. 팔 그리고 거기에 붙여 있는 근육 이 두 가지를 주로 메이저를 하고 다른 데도 합니다만 주로의 그 역할은 성장 호르몬은 예, 다리 스태츄 이렇게 그 성장 이게 키 이 정도의 자라기까지 그 긴 뼈와 거기에 붙어 있는 근육을 이게 잘 자라게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적게 나왔다, 이제 이 저기 그 그로스 호르몬이 적게 나왔다 그러면은 키가 크고 크니까 어떻게 돼요? 노어피즘 난쟁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이 저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자이겐티즘 거인이 나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다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온다. 그러면 말단 비례적 코드라든가 입술이라든가 손끝 발끝 이렇게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 더 나오는 아크로메갈리라는 말단 비대증이 생기는 거였어요. 네. 네,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몽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프롤렉틴이라고 젖을 나오게 하는 아기에게 수유시키기 위해서 젖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이제 아기를 이제 분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밀크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거는 저기 그 뇌수체에서 어떤 중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렇게 그 젖에다가 예, 브라시드에다가 예, 영향을 주어서 예, 밀크가 나오게 하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로드 글랜드라고 이 예, 저기 갑상선에 대해요. 그래 갑상선은 한번 거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뇌수체에서 만약에 우리가 몸속에 무슨 아이오다인이 부족하다. 원래 아이오다인 가지고서 이 저기 신진대사를 이 갑상선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미역거트라든가 이런 게 김이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뇌하수체에서 여기 아이오다인이 부족하다. 그러면 호르몬이 직접 어디 창자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갑상선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저기 아이오다인을 빨리 흡수하라. 내가 이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로드 글랜드 갑상선에 있는 그런 선을 자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이 저기 갑상선을 그리고 거기서 액티비티 아이오다인을 업테이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서 네. 또 다른 그 저기 타깃 오건에다가 명령을 네. 내려서 인테스틴에서 창자에서 아이오다인을 흡수하게 하도록 네.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 지금 이제 호르몬 관계가 이제 어디였어요? 지금은 젖에 대한 얘기했죠. 네. 그리고 성장 호르몬 됐죠. 네. 그다음에 이제 목에 와가지고서 갑상선 얘기했어요. 갑상선. 네. 갑상선이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뿐만 아니라 갑상선 뒤에는 파라사이로이드라고 해서 부갑상선이 또 있어요. 네. 예, 이제 거기에 좀 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칼슘, 칼슘 관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오면 그 밑에는 이제 옆구리에 콩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두 개의 콩팥이 있는데 그 콩팥 바로 위에 조그맣게 삼각형 모양의 예, 그런 그 부신 아드레날 글랜드라는데 부신 기관이 있어요. 예, 콩팥 하면 키드니인데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섬처럼 조그맣게 얹어져 있어요. 조그만 게. 콩팥 옆에. 콩팥 위에요. 위에. 네, 두 개가. 예. 콩팥 두 개도 바로 위에 붙어 있어요. 네. 예, 그것이 저기 그 뭐라 하나 아드레날 글랜드라는데 부신 기관이에요. 호르몬 기관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신 기관이 거기 뭐 길이가 뭐 한 3cm 될까, 2cm 될까. 그리고 우리가 콩팥을 제가 이제 수술하니까 만져보면 이게 손으로 좀 만져지는데 조그매요. 그러니까 뭐 포도알송이보다는 좀 클 것 같아요. 포도알송이는 조금 크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고 대신 모양이 삼각형으로 됐어요. 그 왜 예전에 닭 콩팥이 약간 이렇게 삼각형처럼 됐던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아니요, 닭 콩팥은 삼각형이라 빈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저기 완두콩 있잖아요. 예, 완두콩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된 것은 이제 사람이나 저기 닭이나 꼭 같습니다. 사이즈가 네.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작지 물론. 그러나 네. 여기선 그 바로 위에 그 위에 삼각형으로 조그맣게 네. 예, 뭐 코 예를 들어 코로 한다. 네. 우리 코가 크지 않잖아요. 네. 예. 코만은 코가 좀 작든가 그럴 거예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복잡한 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이제 부신에는 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네. 하나는 코텍스 겉에. 겉에는 3층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 이게 속에는 메들러라고 그래가지고서 하나가 나와요. 카테코라민이라는 에피네프린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해가네 이 조그만 기관에도 불구하고 이 코텍스 그 겉으로 나와 있는 건데 그중에서도 3층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3층 중에서 저기 예를 들어서 3층에 나와 있는데 거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건 이제 그걸 제가 뭐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그 아드레날 코티컬 호르몬이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코텍스라는 것은 겉이란 뜻 아니겠어요? 그게 3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거기서 미네랄로 코티코디라고 미네랄이 나오는 거예요. 미네랄이면 뭐 여러 가지 많죠. 그러나 여기서 주로 미네랄이라는 것은 알도스테론이라고 해가지고 호르몬이 중요한 알데스테론입니다. 네. 그 알데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혈압을 이제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듐을 네. 많이 흡수하고 또 만약에 블러프레시가 올라가면 또 소듐을 이제 오줌으로 내보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알데스테론이 이제 있고 그 뭐 미네랄로 코티코이드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그 조금 내려가면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말하자면은 이것도 역시 저기 그 호르몬 관계예요. 호르몬 저기 그러니까 코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글루코즈를 이제 슈거죠. 예. 예,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관계가 있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섹스 호르몬이 있어요. 예, 이제 근데 그걸 좀 다시 한번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아드레날 글랜드가 세 층이라 그랬죠, 바깥에. 네. 제일 처음에 미네랄라 코티코이드, 이건 알데스테론이에요. 알데스테론이라는 것은 혈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냐하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이게 뭐 하여튼 이 알데스테롤이 나오면 거기서 그러면 이제 레닌이나 콩팥에는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런데 네. 콩팥이라는 그 레닌이 작동을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알데스테롤이라는 호르몬이 그 부신피질에서 나와서 예 일하라고 이제 막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콩팥에는 레닌이 또 다시 앵지오텐신 B2라는 앵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에다가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 이제 알도스테론으로 다시 또 꼭대기로 올라가요. 이게 서클리어에서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 알도스테론을 호르몬 하면 소듐을 리저브하는 거예요. 나가지 않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반대로 이제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지나치면 또 아유 너무 많다. 그럼 이제 또 감축하는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하여간에 이 코텍스의 제일 위가 예, 혈압을 관계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네. 것이 있고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것이 글루코코티코이드라고 해가지고 예, 코티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은 그 세포의 그 대사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이제 많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저기 큰 스트레스예요. 말하자면 수술을 한다든가 뭐 어느 가족이 누가 죽었다든가 네.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그 저기 글루코코티코이드에서 이렇게 그 스트레스를 저항해서 감소시키느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롱 스트레서 그거를 이렇게 좀 리듀스하는 이제 저항하도록 네. 예,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 역시 보는 거니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거는 글루코즈 관계 아니에요? 글루코니까 글루코티코이드 가지고 블러드 글루코즈를 감소시 저기 원래는 이게 증가시키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피에는 글루코코티코이드가 증가죠. 맞으면 이제 부신피질에서 저기 그 당분이 적어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액션을 일으켜가지고 네. 글루코즈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 예, 그 높여주면은 그 글루코즈가 있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뭐 아프리카든가 이런 데 가지고 뭐 밥도 잘 못 먹는데 글루코즈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 글루코코티코이드가 그러니까 두 번째 레벨에 있는 코텍스 두 번째는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그 호르몬이 지방과 패트죠. 그리고 단백질 네. 이런 것들을 브로큰시켜요. 가서 분해시켜가지고 네. 지방과 단백질이 있는 것을 글루코즈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기나 생선, 기름을 전혀 안 먹어도 밥만 먹어도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기름으로도 되고 단백질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다 가수분해 돼가지고 마지막에 되면 이 셋이 3대 영양소 아니겠어요? 글루코즈,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가 서로 컨버션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지방이 필요하면 단백질도 또 이 농막가루도 좀 지방으로 되기도 하고 또 이 단백질이 필요하면 또 이 다른 것들이 옮겨주고 이 세 가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네. 그러니까 글루코스가 필요한데 수거 단백질이 저기 농말가루의 카보하드레도 탄수화물이 필요한데 부족하다. 근데 왜 이게 필요한 거니? 이면 시스템을 높여주거든요. 우리가 고기도 좋고 단백질도 생선도 좋지만 우리가 글루코스가 기본이에요. 네. 글루코스가 없으면 면역이 떨어져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어져요.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글루코스코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은 우리 몸에 글루코스가 적다, 피해, 당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지방과 단백질 여기서 마지막 초정산물을 글루코스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열량으로 쓰고 그렇게 그 메타볼리즘 우리 네. 신진대사를 네. 이제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그런 그 글루코스가 처음에 뭐 셀의 그 신진대사 그다음에 블러드 글루코스를 올려주고 세 번째는 염증을 막아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글루코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류마티즘이라든가 관절염 이런 할 때 보통 이제 약을 방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요. 네. 보통 스테로이드라는 게 바로 두 번째 글루코스티코이드예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아토피 와가지고 어때요? 돋잖아요, 애들. 네, 네, 네. 그럼 가렵고 막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네. 그럼 뭘 발라요? 거기다 스테로이드 연구를 받는다 그래요. 아. 스테로이드 연구가 바로 이것이 이 글루코스티코이드인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알러지한 거를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염증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저기게 또 페인도 컨트롤 해줘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류마티즘에 관절염이 있다 나이 드신 네. 분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약을 먹어요. 네.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안 아파요. 약 먹고 주사 맞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주사를 넣어요. 네. 액기스로 관절염이면 그 시너비얼 멤브레 그 관절 안에다가 집어넣잖아요. 네. 바로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페인 컨트롤되고 네. 염증을 방지해 주는 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아드레날 글랜드의 두 번째 글루코코티코이드라는 것은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제일 특히 우리 제가 피지에서 제가 지금 뭐 있을 때 보니까 환자가 왔는데 거기는 저기 그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추우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우리는 별로 안 추운 느껴도 워낙 덥다가 네. 겨울 되면 그렇게 추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을 날씨인데 그러니까 뭐 생기거나 천식이 생겨요. 천식 환자가 많아요. 여기 피지예요. 더운 데도. 그 천식 환자가 생기면 이 순간이 좁아들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퍼프예요. 네. 퍼프 들이마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스테로이드요. 그걸 들이마시죠. 이걸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로도 이 기관지에 들어가면 늦거든요. 물론 먹어서도 늦지만 주사도 또 늦어요. 직접 그러니까 저기 그 공기 수증기 이렇게 퍼퓸을 해가지고 네. 직접 그 기관에다가 직접 그냥 막 타기처럼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 기관지가 어떻게 돼요? 확장돼서. 확장돼요. 그러니까 숨을 쉬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거는요. 숨을 못 쉬는 게 막 short of breath. 숨이 막 찬 거예요. 그냥 좁아지니까 산소가 충분히 못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산소가 많이 필요한데 잘 못하니까 막 short of breath. 막 네. 숨이 차면 힘들어하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 퍼프를 팍 하잖아요.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이걸 탁 해주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숨을 잘 쉬는 거예요. 복사님은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가 어떤 뭐 여러 가지의 효과를 내네요. 예, 많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이 스테로이드에 그러니까 무슨 아토피라든가 네. 또 무슨 그 우리 몸에 알러지한 것들이 있어요. 뭐 소라시스 이런 건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하긴 하지만 네. 심한 경우에는 막 힘들어서 이걸 줘요. 엔티시타민도 주지만 이런 스테로이드를 줘요. 그게 네. 만병통치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병통치약. 그러니까 이거를 주면 염증도 가하죠. 네. 가렵지도 않죠. 편안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 네. 이거를 먹을 때는요. 좋다가 이게 거의 다 나간다. 그러면 갑자기 끊으면요. 이게 저기 그 금기현상 위드로 신드롬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테이퍼 다운해요. 만약에 이제 하나 이제 프라디솔은 5mg 이 종류가 많아요. 브랜드에 대해서 뭐 덱사코디손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어떤 간에 이거를 이제 5mg 15mg 먹는다. 예, 식후에 5mg 줘요. 그런데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먹여요. 네. 5mg 빼는 거예요. 아침 점심을 네, 빼요. 네. 좋아지잖아요. 그다음에 2.5mg 아침 조금씩 조금씩 줄여야 되는. 테이퍼 다운 해가지고. 갑자기 줄이면. 예, 뭐 한 달 먹었다. 네. 그러면 한 반 정도, 10일이나 15일 정도는 쭉쭉쭉 줄여가지고 해야 돼. 네. 이거는 의사가 처방하고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해야지. 네. 그냥 뭐 어떻게 합니다 이런 저기 공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의사가 보면서 관찰하면서 해야지. 갑자기 네. 스톱하면은. 안 돼. 왜냐?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이 나왔는데 부족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막 밖에서 외놓으면 이 콩팥이 어떻게 해요? 그 불신 표절이 이제 나는 만들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이제 몸이 이제 메인테인 되는구나. 네. 유지되는구나. 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금방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럼 다시 또 원 위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하면 콩팥이 좀 작네. 더 내야겠다. 좀 더 또 줄어들었네. 네. 아, 더 만들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제 쉽게 하면 길들이는 거죠. 네.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서 스톱해야지. 네. 갑자기 스톱하면 안 돼요. 네.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런 네. 역할이 이제 그 있고요. 스테로이드가 저는 예. 이렇게 어깨 아프거나 엘보 났을 때 주사 맞으면 스테로이드 그렇죠. 주사 맞는다고 예.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만 사용하는 줄 알았더니만 거의 몸의 아픈 부분을 많이 사용하네요. 많이 사용해요. 예.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네요. 그래서 완전히 선언합니다. 저도 이제 한인대를 이제 졸업하고 공부를 해서 치는 놓지만 약을 지어줄 때에 네. 한국에서 네. 좀 그 복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의학에서도 네. 이 스테로이드를 많이 못 써요. 왜냐하면 이게 만병통치이면서 이게 쓸 수 있는 양이 규정되어 있나요? 뭐 50mg 쓰잖아요. 물론 이제 키드니 트랜스플랜테이션 이제 콩팥 이제 이식 수술하면 네. 이거를 이제 거부반응이 일까봐 스테로이드를 네. 막 써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이 거부반응을 줄어들어요. 네. 그때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뭐 50mg 쓰거든 많이 쓰지만 네. 보통은 30mg 안 쓰거든요. 스프레드니스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그 스테로이드를 이제 쓰고 그러면 면역이 약해져요. 그게 문제예요. 컴플렉스 복합증이 네. 갑자기 떨어져가지고서 다시 돌아오는 수도 있지만 네. 이걸 쓰게 되면 면역이 떨어져요. 그래서 인펙션이 있구나. 오면 이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장에서 수술한 다음에 네. 이제 이거 이런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거든요. 이거만 수술했는데 사고 네네. 안 되면 헛수고 아니에요. 얼마나 네. 중요한 건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 맥시하게 막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 감염이 되면 감당을 못해. 우리 몸에는 항체가 예. 막 죽이는 거예요. 네네. 항체가 있어야지 이게 그렇죠. 아 이게 항원인가 보다. 그리고 막 이제 네네. 공격을 하니까 네네. 공격하면 수술이 실패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항원 역할을 못 하고 그냥 적응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는데 이걸 이제 지나치게 쓰고 이제 그러면은. 그때 인펙션이 온다. 네. 그럼 면역이 딱 떨어진 데서 감염이 오면 다시 한번 버티는데 네. 못 견디는 거예요. 네. 그럼 다른 컴플리케이션이 해가지고서 무슨 뭐 스킨에 염증이다든가 뭐 뉴모니아 생긴다든가 뭐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예, 이거 들어서 얘기하면 보통 연거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약 잘 안 줘요. 네. 어른은 약을 주는데 애들은 네. 민감하잖아요. 스테로이드에서 가지고 몸에 이렇게 좀 지장을 주면 이 콩팥에서 부신해서 민감하게 자라나기 때문에 이거 잘 안 줘요. 대신 뭘 써요? 오인트먼트 써요. 오인트먼트는 적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저기 아토피라든가 또 뭐 어떤 그 피부병이 생기면 일시적이지만 네. 스테로이드를 발라줘요. 그러면 네. 가렵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지나가죠. 그것도 이제 뭐 이거는 뭐 애들이라도 뭐 한 두 속주 괜찮아요. 네. 어른들도 보면 이제 한 달 이상 이제 쓰게 네. 되는데 석 달 이상 쓰면 조심해야 돼요. 네. 이 몸에서도 그 흡수하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희 언니가 왜 저희는 어릴 때 어깨에 이제 불주사를 맞잖아요. 불주사요? 불주사 어릴 때 왜 주사 맞잖아요. 예. 여기 상처가 이렇게 크게 되잖아요. 백신. 예, 그거를 이제 저희는 어릴 때 불주사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피부가 좀 이렇게 도단하는 피부여서 여기가 커지더라고요, 흉이.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주사를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네. 이 흉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가 뭐 다 쓰네요, 아주. 많죠. 어. 자, 한 가지 말씀. 그 접종을 해가지고 이제 부풀어오는 거. 네. 그게 조금 있는 경우이지 뭐 어떤 사람 많이 부풀은 사람도 네. 있어요. 네. 저희 언니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건 켈로이드 성분이라는 네. 거예요. 켈로이드라고 켈로이드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점사막에 뽑는다든가 네. 다친다든가 그러면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네. 네. 일단은요. 그러면 켈로이드 가진 사람은 네. 그것이 더 부풀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거를 빼려고 뭐 하다가 네. 켈로이드인 사람은 두 배, 세 배가 커져요. 네, 저희 언니가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그 원래가 그런 저기 그 몸에 뭐 저기 유전인자가 그런 네네. 거예요. 네, 유전인자가 좀 예. 그런가 봐요. 저도 그렇고 다치면 안 되고 잘 알아야 네. 돼. 그래서 뭔지 모르게 뭐가 뭐 있어가지고 네. 아 이거 좀 뭐 살짝 좀 긁히기만 그렇죠. 해도 흉이 커지고 그럼요. 저도 예. 약간 그런 그렇죠.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진 크로모점에서 그 저기 저 유전자 주로 오기 네네. 때문에 그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지금은 네. 이제 그 아드레날 코티코이드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이제 하나 더가 이제 예, 그 부심 비질에서는 네 목사님 하나 더 하시기 전에 예. 찬양 잠깐 그럴까요? 듣고 갈까요? 예 네. 아니요 요 하나마저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아, 그렇게 합시다. 예. 아, 네. 찬양 듣겠습니다. 입술로는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일의 해결에 있어서는 왜 주님보다 내가 먼저일까요? 나의 결정이 주님께서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엄마! 모기! 모기! 어머어머! 아! 아빠!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탈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펫 탈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2-031-9060.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목사님,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부신 피질 호르몬에 관해서 지금 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네. 예, 앞에 있는 거는 미네랄화 코티코이드, 그 밑에 있는 글리코, 제일 처음에 미네랄화 코티코이드, 알도스테론에는 혈압 관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글루코즈를 이제 대사 관계에 있는 글루코코티코이드,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이 관계가 있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지고는 섹스 호르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그러고, 또 아마 안드로젠이라고 그래요. 안드로젠. 여성은 에스트로젠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아디노코티코이드에서 그 세 번째 층에 있는 그 남성의 안드로젠을 이제 분비해 가지고 남성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퓨버티 이후에, 퓨버티를 저기 사춘기죠, 사춘기 이후에는 더 이제 남성화답고 어깨도 벌어지고 뭐 이제 목소리도 굵어지고 이제 좀 더 크잖아요. 네. 여성들은 또 이게 가슴이 나오고, 네, 또 몸매도 이렇게 좀 더 여성처럼 보이고, 네, 그리고 또 목소리도 더 예, 그러니까 더 우리가 여성성 수습자였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에 다 있거든요. 네. 여성은 여성이 더 호르몬이 많아서 그런 거고, 네, 남성 것도 있지만 남성도 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저기 나이가 들고 그러면 조금씩 그 레이셔가 조금 이제 가까워져 가지고 남자도 여성처럼 되고 여성도 남성화되는 털도 나고 막 목소리도, 네, 굵어지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줌마들이 우악스러워지는 부분이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그 아드레노 코티코이드에 대한 그 얘기를 지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어떤 병이 생기는가, 이제 그것들이 조금 이제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디슨 디지라고 해서 에디슨 디지죠? 에디슨요? 예, 에디슨. 네. 에디슨요? 예, 에디슨. 발명가 에디슨요? 그 아니에요? 에디슨이죠. 예. 그 사람은 에디슨 이에요. 예. 예. EDI 에디슨이고. 예. 아, 다른 분이에요. 네, 다른 분이에요. 네네네.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게 질병을 한번 발견했나 봐요. 네. 그래서 에디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텍스 이 세 가지 층이 예 저게 잘 안 나온다 이거죠. 네. 왜냐 그 저기 뇌하수체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호르몬을 내놔가지고서 이걸 이제 작동시켜야 되는데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코텍스에서 호르몬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네. 예, 거기서 이제 생기는 사람들이 에디슨 병이라는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지는 거죠. 호르몬이 네네네. 적어서.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거니? 앞에 우리 이제 코텍스에서 뭐가 됐어요? 혈압을 조정하는 알데스트론이 있는데 알데스트론이 저렇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그게 알데스트론이 무슨 뭐한 거니? 소듐. 소금기를 이렇게 절유시키는 거죠. 밖에 네. 내보내지 않고. 네. 만약 절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오스모틱 프레셔에 가지고 저기 그 원형질이처럼 이게 나오잖아요. 배추할 때도 이렇게 소금을 해놓으면 네네. 어떻게 돼요? 소금이 짜니까. 네. 숨이 죽죠. 예. 숨이 죽는 게 뭔가 물기가 네. 진한 데로 고장액으로 나온단 말이죠. 예. 그 뭐 오스모틱 프레셔라고 그러는데. 네. 이거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에디슨 지지가 이런 건 뭔가 소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소듐이 소금이 나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물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네. 소금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끄집어내가 나가거든요. 네, 네.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는다, 짜게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 먹은 거를 밖에 내놓으면 잘하고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소금이 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혈압이 그렇죠. 높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소금을 먹지 말라는, 빨리 네. 짜게 먹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혈압이 높아진다. 근데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서 에디슨 지지가 생겼다 그러면은 소듐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듐도 플러스 이온이에요. 네. 예? 캐치온이고 또 포태슘. 포태슘을 칼륨이라고도 해요. 같은 네. 얘기예요. 네. 영어로는 K라고 표시하는데 네, 네. 칼륨. 그리고 이게 포태슘이라고 그래요. 이거하고가 같이 플러스인 경우는 같이 못 있어요. 네. 하나는 내비로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소금이 만약에 이제 적잖아요. 그럼 칼슘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물하고 밸런스 이런 것들이 맞질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에디슨 디지가 가지고 호르몬이 적어서 생기는 것인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쇼크가 나요. 혈압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소음이 다 나가버리니까 네. 쇼크가 나고 그리고 온몸에 이제 근육들이 여기 소듐이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줄어들어 가지고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걸 보고 보통 이제 하이퍼글라이시미아 네. 피 안에 글리세린, 네. 말하자면 이제 그 스크로즈죠, 저기 그 슈거, 어? 이런 것들이 적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글루코즈 이거 없으면 면역을 스트레스를 이기지를 못해요. 네. 그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감염되기 쉬운 거예요. 네, 네. 예, 에디슨 디지즈 이런 사람들은 이게 감염이 잘 되기 네. 쉬운 것이고 네, 네. 또 반대로. 이 에드레날 코텍스 같은 것이 지나치게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은 암인 경우만 그래. 이 경우는 아. 보통은 안 그런데 암인 경우에 생기면은 이 알데스테론이 막 높아지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돼요? 막 소듐을 소금을 막 잡아 당기니까 몸이 그냥 막 붓잖아요. 네네.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소듐이 막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몸속에서 칼륨, 포태슘, K라는 것이 나가요. 같이 공존을 못해요.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같이 있는데 네. 플러스가 막 들어오니까 이 칼슘, 이제 칼륨이라는 것은 같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몸을 지부터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칼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 우리 신경에서 시냅시스가 있어가지고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명령이 내려면 이 신경이 긴 것도 있지만 이 짧은 것도 자꾸 시냅이게 붙고 연결하잖아요. 그 고리를 이 포태슘 이 키가 역할해가지고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잘 안 돼,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마비도 된다든가 뭐가 이상한 거예요. 네. 그리고 하트비트가 하트가 펌핑을 팍팍 해야 되는데 그 하트가 움직일 때 신경을 탁 이게 트랜스미터 호르몬이 이렇게 시냅스 수 있는 그 교차점에다가 호르몬을 내줘가지고서 그러니까 호르몬을 포함한 이제 포태슘 그거 있어가지고 막 전달을 해가지고서 심장이 팍팍팍 뛰는거든요. 근데 그게 뛰는 게 칼륨이 모여 있어요. 예, 칼륨이 역할을 하는데 칼륨이 네. 부족하잖아요. 네. 아, 칼륨이 부족해서 그런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포태슘, 그러니까 저 소금기가 너무 많으니까 칼륨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플러스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죠. 나가니까 그것이 자기 몸관이 신경을 전달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러면 심장을 칼륨이 부족하면 여기 심장이 금방 멎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멎기까지는 안 해도 굉장히 거의 불편한 아주 그냥 그 이제 부족함도 생기고 이게 지금 펌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못 해주는 거예요. 칼륨이 부족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밸런스를 맞추려니까 튜머로 인해 가지고 막 지나치게 나오면 소듐을 막 저장을 하는 대신 칼륨을 내보내니까 네. 어떻게 돼? 심장이 어떻게 박동이 심해져요. 왜냐하면 네, 네. 이게 적당을 해두는데 잘 네. 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팍팍팍팍 막 이렇게 해서 심장 박동이 막 세지는 네. 거예요. 그리고 너브여도 돼요. 신경에도 전달해서 이게 모터도 해야 되고 센서리도 네. 해야 되는데 네, 네. 이 중간 역할에는 그 중간에는 호르몬 관계 포테시움이 없으니까 이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 네. 네. 아, 네, 목사님. 오늘은 그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들으시고 저는 이만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정오에 만나요 제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십자가